끝까지 넌 참 많은 걸 가르쳐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해. 어쩌면 날 버리고 떠나서도 계속 내 주변을 맴도는 듯해. 사랑을 가르쳐 기쁨 알게 하고 이별을 가르쳐 눈물 알게 하고 알고 싶지 않던 것도 알게 해. 너 때문에 못하던 술을 해. 관심 없던 노랫말이 들려 잊고 싶어 술을 마시고 술 마시면 또 보고 싶어. 왜 있는 법은 안 가르치고 떠난 거야. 끝까지 넌 정이 너무 많아서 이다지도 많은 것을 남겨줘. 추억을 남기고 나를 개하고 상처를 남기고 아프게 하고 고칠 수 없는 마음에 병을 줘. 너 때문에 못하던 술을 해. 관심 없던 내 얼굴에 낯빛은 점점 더 어두워져 눈시울이 또 쓰러져 그 기운은 너무 불어 퍼져 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어 제발 좀 살려줘. 내게 필요 없는 행복까지 네가 알려줬잖아. 내겐 없던 행복일지라도 이젠 없어서 난 냈잖아. 갑자기 네가 없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. 그저 무엇보다 네가 보고 싶어. 단 하루도